유기농 해독 다이어트 2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를 4주간 하고 나면 네. 요요 현상 얘기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를 한 다음 그러니까 4주 후에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다이어트 하면 단기간에 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1주, 2주, 3주 이렇게 단기간 하고 나서 다시 요요가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다이어트를 짧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내드리는 이 현미채식 식물식 다이어트는 평생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다이어트법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고 또 현미채식, 그러니까 곡물 통곡식과 채소, 과일,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으로 배불리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 예, 잠자고 있어도 저절로 살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는 갑자기 빼는 살은 다시 또 찌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갑자기 살을 빼게 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대로 천천히 조금씩 꾸준하게 살을 빼다 보면 요요 없이 우리 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왜냐하면 요요 현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평생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뒤죽박죽이거든요. 아니 이게 네 일단 굶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데 평생 해야 된다는 그 단어가 네. 좀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가 말다가 하는데요. 네네. 교수님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아 평생 못 먹는다라고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당장이라도 지금 네. 예를 들면 현미밥을 먹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미를 먹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미를 먹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생기고 뭐 교수님도 빵 먹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죠. 그렇죠. 해독 네. 기간에는 일단은 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본인이 평생 먹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완전히 다 평생 끊으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가끔 정말 먹고 싶은 날, 그런 뭐 특별한 날에는 가끔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오염된 음식 대신에 이제 채식빵이라든지 발효빵 아니면 밀가루도 요즘에는 이제 쌀로 대체해서 나온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현미 쌀국수를 먹는다든지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통밀빵, 채식빵으로 대체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그러면 콩스테이크나 아니면 요즘 쌀가스 같은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자주 먹으면 그것도 안 좋죠. 가공식품이니까.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은 날은 어쩌다 한 번 정도 약간씩 그렇게 좀 태엽을 시계 태엽도 계속 감기만 하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한 번씩 해주고 대신에 그 다음 날 완전하게 또 해독을 해야죠. 뭐 녹즙이라든지 스무디나 과일 이렇게 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해독을 해주고 또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는 이제 외부 도구를 이용하는 개념일 수 있는데 그 먹는 숯가루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쁜 오염물질을 흡착해서 빼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속이 안 좋다든지 그런 외부 음식을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그런 숯가루를 한번 먹어주면 이렇게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좀 쉽게 빠지는 효과가 있고 또 관장법이 있습니다. 저희 보시는 환우분들한테 그런 여러가 생수관장, 레몬관장, 또 커피관장 여러 관장법이 있는데 이제 장이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면 간 청소라든지 장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제가 안내를 또 해드릴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이어트는 현미 베이스의 스무디? 녹즙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까지 먹어서 가장 효과를 봤던 게 바로 그 그린 스무디였습니다. 아, 예. 그린 스무디요? 네, 녹즙도 먹어봤지만 사실 집에서 직장인들이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또 너무 쉽게 배가 꺼지고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그린 스무디인데 만들기도 쉽고 집에 믹서기 정도는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녹즙기는 새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 블렌더 그러니까 믹서기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청소도 쉽고 또 녹즙에 비해서 그린 스무디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돼서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만들기도 쉽고요. 또 영양도 풍부하고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그린 스무디를 꼭 권하고 있습니다. 유동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이제 편하게 씹어서 드실 수 있는 유동식이죠. 사주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요. 한 끼는 밥을 먹고, 뭐 한 끼는 주스를 마시고, 뭐 그러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다이어트를 좀 빨리 하시려면 두 끼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 정도 유동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은데, 꾸준하게 유지하시려면 한 끼 정도는 그렇게 유동식으로 스무디나 녹즙으로 드시고 나머지 두 끼는 일반식으로 하시고요. 아니면 본인이 벌써 그러니까 좀 빨리 효과를 보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두 끼를 유동식을 드시고 한 끼는 일반식을 드시는 거죠. 이제 점심 식사를 보통 직장인이라면 뭐 외식을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능하면 현미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나머지 두 끼는 과일이나 녹즙, 스무디 그런 식으로 유동식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은 해독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과일과 채소 통곡식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몸 안에 찌꺼기를 빼내주는 말하자면 그 식이섬유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일반 백미에 비해서는 또 현미가 식이섬유가 많고 또 피친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게 몸 안에 독소를 빼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도 가능하면 이제 유기농으로 해서 껍질째 그렇게 해서 씹어 먹거나 아니면 갈아서 먹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식이섬유가 몸 청소를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식이섬유를 일단 사주 프로그램 안에 아마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미의 바탕을 두고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 네. 그게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를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상도 사실은 좀 궁금한데 교수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고도 비만이거나 아주 비만인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해독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희 상담실에 얼마 전에 30대 초반의 헬스 트레이너가 왔는데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서 곧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 증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다 망가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인 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이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는 정말 비만인 분들 뿐만이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건강한 일반인들도 한번 들어놓으면 앞으로 남은 평생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는 4주 동안 식습관을 좀 바꿔서 그 좋은 식습관으로 쭉 삶에서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근데 4주가 아니고 2주입니다, 정확히는. 아, 2주요, 교수님? 네. 아니, 근데 2주, 4주 동안이지만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처음에 한번 와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배우고 2주 후에 와서 운동과 이제 명상,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그래서 한번 비포 애프터로 점검해보는 그래서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4주 동안 하긴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오시는 거는 두 번 오시는 건데 예. 2주에 한 번 이렇게 네. 두 번 오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교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 이거는 어디서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역삼역 근처에 있는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정확히는 둘째, 넷째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10일하고 10월 24일이 되겠네요. 저녁 6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전화번호는 유기농 문화센터 검색을 해서 전화나 또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참여 정원은 한 1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팀이나 세 팀 이렇게 나눠서 팀으로 이제 약간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같이 격려도 하고 의지도 하고 서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를 꼭 왜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다이어트 캠프며 다이어트 한약이며 또 심지어 지방 흡입 수술까지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이 다이어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국민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또 너무 비만이신 분들은 뭐 외출도 꺼려하고 우울증에 요즘 한국인이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 이게 먹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법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결국엔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말씀대로요.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건강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네,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를 만들었다고 하시거든요. 교수님과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지금은 우리 몸에 무엇이 좋다 해서 먹을 때가 아니고요. 아마 지금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좀 덜 먹을까를 고민해보고 또 덜 먹으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독소를 내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함을 저는 이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 해독 몸에 건강을 해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수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농 해독 다이어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